legit 둠칫 몸쓸 준비 서울 전체를 무대 삼아 누비시 Not that your head I don't wanna be locked up 무리죠 함께 깨트려 금기 We need to spread out 허수아비 갈라 공터도 명당으로 만들어놔 지금 이 피크야 공문이 빼지만 향지 장치 지지 왁고 나이 동그라미 주인은 뭐야 춥게 되는 사람은 뭐야 엄마 끊기고 신경 꺼 You're just bothering me baby 자기 제가 맘에 들어 Pop it up 아니라 점점점 Hey you guys 같이 놀래 구경 그만하고 join in Shall we dance? Zigzagging 멋있는 척 말고 힘 빼기 사방에서 힐끔힐끔 대지 이미 정신이 다 팔려 imagine 손은 머리 위에 태양도 가리게 모두 나버린 채 흐트러져 볼게 보디 몰리고 자리 지켜 애들은 다 비켜라 비켜 동그라미 주위만 모여 춥게 되는 사람은 먹고 음악을 키고 신경 꺼 You're just bothering me baby 저기 제가 맘에 들어 Join it! Shall we dance? Shall we dance?